안에 시들었던 사랑이 살아난 걸까? 잔잔한 내 맘에 설레임을 가져온 너. 어제보다 오늘, 오늘보다 내일 너만 있다면 행복할 것 같아. 데리러 갈게 널. 어디에 있든지 늦은 건 아닌 걸까. 달려갈게 데리러 갈게 널. 후회하지 않도록 기다릴래. 지금 당장 널 데리러 갈게. 맑은 네 얼굴 왜 오늘 더 그리운 걸까. 메마른 내 맘에 내리는 담비 같았던 나. 어제보다 오늘, 오늘보다 내일 너만 있다면 짝 웃을 거야. 데리러 갈게 널. 어디에 있든지 늦은 건 아닌 걸까. 달려갈게 데리러 갈게 널. 후회하지 않도록 기다릴래. 지금 널 데리러 지게 같은 예쁜 색깔을 칠하고 입혀준 너라서 내 얼굴에 활짝 핀 미소를 피게 해줄 단 한 사람 데려올래. 한 번만 더 조금만 더 네 안에 날 담아주겠니. 데리러 갈게